나른한 햇살에 눈을 떠보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난 모르겠어. 변화 없는 하루 그대로 있나.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.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내 곁에 언제나 네가 있어준다면.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모두 괜찮을 거야. 이젠 내게 다가와. 처음에 그냥 왠지 불안하게 하면서 속아주고 이게 연륜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되고 이게 적당하고 상대만 바뀔 뿐 나는 건조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내 가슴이 혹시 신경이 쓰이더니 두근두근하더니 가슴이 막 터질 듯한 설레임에 난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마치 난생 처음 사랑하는 사람처럼 소풍 전날 밤새 잠 못 드는 아이처럼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마치 항상 자식 걱정하는 엄마처럼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강아지처럼 터질 듯한 설레임에 난 Oh, 아니면 안 되거든 My own. Oh, 아니면 안 되거든 My own. Oh, 아니면 안 되거든 너 아니면 안 되겠거든 Oh, 너 없이는 안 되거든 My own. Oh, 너 없이는 안 되거든 My own. 너 없이는 안 되겠거든 yeah. 창밖에 사람들 나와 상관없이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만 흘러가고 가끔 의미 없이 떠나려 해도 내 곁에 있을 네가 없이는 싫었어.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내 곁에 언제나 네가 있어준다면. Because I can't go on my own. 처럼 엄마처럼